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별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후손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약속의 수혜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삭 하나만 남긴 채 사라는 죽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땅에서 산 지가 벌써 62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도록 부름받은 것이 75세였으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가 62년이 지난 것이죠. 그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 한 평의 땅도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사라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늘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죽음이 우리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일깨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장사는 대개 죽은 사람의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들이 살던 곳 헤브론에 장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행위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 고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기 소유로 된 땅을 단 한 평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는 햇사람, 히타이족이죠. 햇사람들과 함께 거했는데 이들은 남쪽으로 멀리 이주해온 고립된 햇족속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햇족속은 남쪽으로 세력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세력을 확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고립돼서 이렇게 나온 족속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가를 주고 에브론에게서 에브론의 밭에 속한 굴과 사방에 둘린 수목을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거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존재로 그들 속에 거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방백이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햇족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오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간 것은 그가 나온 바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본 믿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그렇게 썼죠. 여기서 아브라함 자신도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오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그네와 거류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한 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땅에서 한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그의 죽음 이후에 하실 것이고 또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 생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복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은 복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의 죽은 후에 당신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임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성취를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은 것을 우리의 죽은 후에 이루실 것을 바라며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복된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일깨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